내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노래 만들게. 마음이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. 이제는 네 마음 스스로 혼자 불러도 지게하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. 난 노래 만들 때 늘 너를 생각해. 어딘 마음 정진지 한줄쯤 시계를 받아버리고 나서 항상 생각을 하게 따라 불러서 나를 보게. 신나이든 너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왜 이제야 완성했을까. 이 노래 시계를 바라던 내 귀가 정말 들어봤어야 하는 노래. 내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노래 만들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. 이제는 네 마음 스스로 혼자 불러도 지게 하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.